최근 조선의 청천강 수역에서 민물고기 야래가 새롭게 발견돼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래의 지리적 분포 지역은 러시아의 아무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압록강과 두만강까지입니다. 빙하기에 우리나라 북부 지역의 강들과 저수지들에만 분포되어 있던 종으로서 이것이 청천강 수역에서 새로 발견된 것은 학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청천강 수역에 새로 생겨난 야래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종으로 잘 보호하고 적극 누려나가는 데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